또다시 감행된 괴뢰패당의 치떨리는 유인납치만행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다.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 다마. 지금 남조선에서는 해외에 나가 있던 우리 식당 종업원 3명이 탈북하였다느니 그것은 제재효과니 뭐니 하는 또 하나의 상투적이며 광란적인 반공화국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 광대 노름은 괴뢰 모략 언론들이 먼저 탈북 사실을 내돌려 주위의 이목을 끌어당기고 여기에 괴뢰 통일부 대변인이여 모여 하는 자들이 줄줄이 나서서 확인이니 입국이니 하고 맞장구를 치는 식으로 확산되면서 내외 여론을 어지럽히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 4월 감행한 집단 유인 납치 사건을 저들이 나서서 섣불리 떠들어댔다가 곤욕을 치른 괴뢰 당국이 이번 사건은 저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본인들의 자유의사라는 것을 애써 부각시켜보려는 얄팍한 술수가 깔려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번 사건 역시 지난 4월 중국 절강성 명파에서 우리 주민 12명을 집단 유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괴뢰 국정원 깡패들에 의한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비열한 강제 납치 행위이다. 우리는 괴뢰 국정원 깡패들이 중국 위남시의 평양 선봉관에 근무하는 우리 종업원 2명을 유인납치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신분을 위장하고 그들에게 접근하여 얼마나 비열하고 교활하게 책동하였는가에 대한 충분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괴뢰 국정원 깡패들은 사전에 우리 주민들에 대한 유인납치 작전을 치밀하게 세우고 그들을 시장으로 유인하여 미리 대기시켰던 승용차에 태우고 꼬리를 사리었다. 놈들은 그들을 여러 대의 차에 갈아태우면서 려권도 없이 불법으로 중국 국경을 넘어 라오스를 거쳐 타이로 배돌렸다가 서울로 끌고 가는 치떨리는 범죄 행위를 감행하였다. 우리 해당 기관은 이번 유인 납치 작전에 가담한 자들의 신상과 범죄 경로를 비롯하여 이번 사건의 진상에 대한 자료들을 낱낱이 장악하고 있다. 괴뢰 국정원 깡패들이 청와대의 지령에 따라 각본을 짜고 실행한 이번 유인납치 만행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이며 죄악에 죄악을 덧쌓는 극악한 반인륜적 범죄이다. 폭로된 바와 같이 최근 괴뢰 패당은 날로 성성장구하는 우리 공화국의 영상에 목칠을 하고 우리의 일심단결의 그늘을 지으며 적대 세력들의 제재 압박 소동을 합리화해보려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주민들에 대한 치떨리는 유인 납치 행위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 지난 4월 령파에서 우리 주민들을 백주에 집단적으로 남조선으로 끌어간 특대용 납치 사건은 그 대표적 실례이다. 지금 괴뢰패당은 유인납치한 우리 주민들을 억류해놓고 온갖 회유기만과 위협공갈을 일삼고 있으며 그들과의 대면을 요구하는 피해자 가족들과 우리의 거듭되는 요구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국제사회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받고 있다. 이번 유인납치 사건은 우리 주민들의 무조건적이며 안전한 송환을 요구하는 내외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저들의 반인륜적 범죄를 가려버리는 것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괴뢰 패당이 이번 사건을 조작하자마자 대통령을 포함한 집권자들까지 나서서 집단 탈북이니 해외 근로자들의 어려움이니 뭐니 하고 상투적인 악담을 곱씹어댄 것은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괴뢰 패당이 저들의 천인공노할 범죄의 진상을 가리우고 비난 여론의 화살을 딴 데로 돌려보려고 이번 유인 납치 사건을 감행하였지만 천륜을 어기고 국제법을 난폭하게 유린하면서 백주에 치떨리는 유인 납치 행위를 또다시 거리낌 없이 감행한 초악한 정치를 그 무엇으로서도 가리울 수 없다. 이번 유인 납치 행위는 괴뢰 패당이야말로 가장 극악무도한 인권 범죄자들이며 파렴치한 국제 테러 깡패들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낱낱이 고발해주고 있다. 우리 천만 군민은 연이어 감행되고 있는 괴뢰 패당의 천인공노할 유인 납치 행위를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며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받아내고야 말 것이다. 괴뢰 패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 앞에 사죄하고 범죄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하며 우리 주민들을 남조선으로 유인납치해 가는 비열한 모든 책동을 즉각 중단하고 끌어간 우리 인원 모두를 지체 없이 돌려보내야 한다. 주체 105, 2016년 6월 2일 평양.